아니었을 거야.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이제야 그 마음을 알아버렸네. 그대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아마도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. 돌아보면 아쉬운 그 날들이 Stop.